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입니다. 원샷법 등 쟁점 법안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중계방송을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과 호화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LPGA 투어 개막전에서 김효주 선수가 우승하고 아시아 남자 골프 투어에서도 송영한 선수가 세계 최강 조던 스피스를 꺾고 우승하는 등 한국 프로골퍼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중심으로 복잡한 순환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원샷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물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입니다. 국회의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원칙대로 나갑시다. 내일 직권 상정에서 두 개의 법안 통과시켜야 됩니다.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선거법 우선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쟁점 법안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국회에 아주 당연히 처리해야 할 그 사항이고 여야가 무슨 따로따로 이해관계가 결부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직권상정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상권 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의회적인 처사입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을 해서 다 처리되도록. 정 의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김무성 대표, 김종인 위원장과의 회동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데다 여당은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중계방송을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과 호화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미국 뉴욕 출장을 간 것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생중계 방송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방 사장은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과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고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방 사장은 회사에 제출한 영수증에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들, 유엔 한국 대표부 오준 대사 등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유엔 총회 연설 준비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당연히 방 사장과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방 사장의 의문의 행적은 동행했던 딸이 인스타그램에 방 사장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들통났습니다. 방 사장의 딸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등 방 사장과 다니며 찍은 사진에 기분 좋은 드라이브,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방 사장은 특히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전날에는 뉴욕에서 2시간 떨어진 명품 쇼핑몰을 방문해 장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방 사장은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혼자 출장을 가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90만 원 안팎을 결제하고 하루 60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아리랑 TV는 매년 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프로골퍼 송영한 선수가 세계 최강 조던 스피스를 꺾고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김효주 선수는 올해 LPGA 투어 개막전에서 정상에 올랐고 최경주 선수는 내일 새벽에 다시 4년 8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 데뷔 4년 차지만 우승이 없었던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04위 송영한이 데뷔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생애 첫 우승 기회에서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를 꺾은 겁니다. 송영한은 조금 전 끝난 아시아 투어 싱가포르 오픈에서 12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전날 악천으로 최종 라운드 3홀을 남긴 송영한은 모두 파세이브하며 경기를 마쳤고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스피스를 한타차로 따돌렸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차례로 한국과 일본 남자 프로골프에서 신인왕을 수상한 송영한의 프로 첫 우승입니다. 미국 LPGA 투어에서는 김효주가 퓨어시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효주는 최종일에만 7타를 줄이고 새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랭킹도 7위로 뛰어올라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 중인 최경주는 오늘도 선전을 펼쳤습니다. 최경주는 8홀을 남기고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2위입니다. 악천후로 중단된 경기는 내일 새벽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최경주는 내일 우승하면 4년 8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이 새해 초부터 주요 대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어 우리 골프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혜원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6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367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18.5% 감소했고 수입은 314억 달러로 20.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8.5%의 수출 감소폭은 2009년 8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우려에 건설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하락하며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13.2포인트 하락한 73.5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를 의미하는 경기실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복잡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회장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보고에 대해서 의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맹석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는 16개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국내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중 해외 계열사 소유 주식가액이 9,899억 원으로 전체의 22.7%에 달했습니다. 총수 일가는 일본과 국내 모두 순환 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일본과 국내 계열사 모두 상장회사 비중이 낮고 총수 일가 등의 내부 지분율이 일본은 93%, 국내는 85.6%로 매우 높았습니다. 롯데가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가 국내 11개 계열사에 출자하면서 동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을 기타 주주로 신고한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등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곽세문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롯데에서 일본에 있는 이런 계열사들을 왜 기타 주주로 신고를 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고의성 여부 등을 검증하고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면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맹숙주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4대 보험사는 올 들어 신규 계약분에 대한 실손보험료를 18에서 27% 인상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가 평균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KB손해보험 18.9%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올린 것은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보험료 책정이 자율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는 인턴에게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거나 훈련 목적이라며 단순 반복 업무를 시키면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열정페이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을 공개합니다. 이번 갤럭시 S7에는 전작과 달리 방수 방진 기능, 마이크로 SD 슬롯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잔에 1,000원대 저가 커피숍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과열 경쟁 조짐도 보이고 있어 제2의 치킨집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의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파는 파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화제가 됐는데 1년 전에는 25개에 불과하던 점포가 벌써 415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디야도 최근 2년간 800여 곳이나 점포를 늘렸습니다. 이 밖에 수십 개의 다양한 저가 커피숍 브랜드들이 가게 수를 늘리고 있고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편의점까지 천원대 커피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커피숍에 출혈 경쟁도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정란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전체적으로 자꾸 다운시키고 그러니까 다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커피숍이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 다 들어왔어요. 커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그 가격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가 커피숍은 박리담회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비 규모는 한정돼 있어 폐점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유통 전문가들도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경고를 보냅니다. 중심 상권으로 가다 보면 또 임대료가 굉장히 뛰거든요. 더 많은 이제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고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가 감정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은퇴자들이나 실업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치킨집 대신 선택한 저가 커피숍이 자칫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 외에도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월의 첫날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는 않겠는데요. 일단 모레 수요일 오전까지 추위가 이어진 뒤 점차 풀리겠습니다. 입춘인 목요일부터 당분간 큰 추위가 없는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강한 한파는 나타나지 않겠고 연휴 기간 동안 비나 눈 소식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떨어지겠고 일부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낮 기온 영하 2도, 대전 0도, 전주와 광주 1도, 대구 3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정병일, 임승선, 기술 조병관,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정관장 제공이었습니다.